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돌세 쯤하여 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포크가 최근 게재했습니다. 글은 조선이 오늘 정치사상강국, 군사강국, 인공지구이송 제작 및 발사국,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선군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